갈 곳 없는 노인들을 돌보는 비구니 스님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노인들의 식사를 준비하면서 고깃국을 끓이시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당연히 이게 궁금하겠죠. 고깃국 끓이다 보면 스님도 드시고 싶지 않으세요? 뜻밖에도 그 스님의 대답은 이랬습니다. 먹고 싶음 먹어야겠죠. 욕망을 다스린다는 것은 먹고 싶은 걸 참고 있는 게 아닙니다. 먹고 싶은 마음이 아예 안 들도록 하는 것이죠. 안녕하세요. FM 영화음악의 정은임입니다. 여러분이 잠재웠다고 생각한 욕망, 지하 감옥에 자물쇠를 채워서 가둬둔 괴물인가요? 아니면 어느 날 날개를 달고 멀리 날아간 한 마리 새인가요? 이야기 속, 영화 속, 거기서 괴물들은 언젠가는 철창을 뚫고 나오죠. FM 영화음악 오늘 첫 곡 김기덕 감독의 작품이죠.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리고 봄의 메인 테마 들려드렸습니다. FM 영화음악 오시는 길 알려드릴게요.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여의도 우체국 43819호 FM 영화음악 정은임입니다. 담당자 앞으로 오시면 되고요. 우편번호는 150-600번입니다. 인터넷 www.imbc.com 라디오 FM 영화음악 정은임입니다. 순서대로 밟아오시고요. FM 영화음악이 준비한 이번 주의 선물은 워너 홈비디오에서 제공하는 찰리 채플린 DVD입니다. 그 DVD가 뭐 골드러쉬도 있고요. 위대한 독재자, 라임라이트, 모던 타임스 뭐 이 중에서 한 편을 좋은 사연 보내주신 청취자 분께 하루 두 분께 보내드리겠습니다. 참 연말 특집으로 FM 영화음악이 준비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바로 청취자 영화상인데요. 12월 26일 금요일부터 12월 30일 화요일에 이 영화상을 저희가 영화제를 할 예정입니다. 영화상을 발표하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부문을 선정해 주셔야 하는데 대충 저희가 생각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 중에 하나가 뭐 그곳에 가고 싶다 상, 영화 속에서 너무나 아름다운 장소 혹은 꼭 가보고 싶은 장소, 눈에 띄는 장소가 있었다 하는 영화가 있으면 그런 영화들 혹은 카멜레온 무죄상처럼 한 배우가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나온 거예요. 그 배우인지 난 몰랐어. 뭐 이런 식의 상도 좋고요.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아, 우리 FM 영화음악에서는 이런 상 정도는 줄 수 있지 않을까 싶은 그런 부문이 있으면 여러분이 그 부문을 선정해서 인터넷 게시판으로 올려주세요. 그러면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부분과 여러분이 생각하고 계시는 부분을 잘 그 교집합을 찾아가지고 저희가 영화제 근사하게 한번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무슨 날인지 아시죠? 바로 여러분의 일기장 속으로 들어가는 날인데 지난주에 바로 변광렬 씨의 그 내 일기장 속의 영화를 방송을 했잖아요. 그랬더니 한 분이 로또 당첨보다도 어려운 복권 당첨보다도 어려운 이 내 일기장 속의 영화에 당첨되신 거 축하드립니다 하고 사연 올려주셨죠. 듣고 계세요, 김희경 씨. 오늘 김희경 씨의 일기장 속으로 들어가 봅니다. 이 음악 듣고 나서요. 강효진 씨가 신청하신 곡인데요. 영화 바람난 가족 중에서 자전거 타는 호정 듣고 싶어요 하셨죠. 들어볼까요? 시적에 종로 한가운데서 아름다운 한때를 보내셨던 어머니께서는 모르는 영화가 없을 정도셨다. 오드리 헵번, 잉그리드 버그만, 그레이스 켈리, 험프리 보가트, 그레고리 팩, 록 허드슨. 어린 내 눈에는 다 그 배우가 그 배우 같았는데 어머닌 배우들의 이름을 척척 꿰고 계셨고 그때 어머니의 그 발음이 얼마나 유창하고 멋스럽게 들렸는지 모른다. 중학교 밖에는 안 나오신 분이었지만 영화에 관해서는 누구보다 박식하셨던 우리 엄마. 물론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나 평범한 분이셨지만 문 리버를 흥얼거리거나 As Time Goes By를 허밍으로 부르실 때 우리 엄마는 어떤 귀부인의 모습을 한 친구들의 엄마도 부럽지 않을 정도였다. 그런 어머니이셨기에 어린 시절 내가 늦은 시간까지 TV 영화를 보는데도 관대하셨다. 그 시절에 봤던 영화 중에 그때 이후 보기 힘든 영화, 그래서 더욱 간절해지는 영화 한 편을 내 인생의 영화 첫 번째로 꼽아야 할 것 같다. 바로 사랑과 슬픔의 본래로. 2차 세계대전 당시의 4명의 예술가들, 바이올리니스트인 유태인 여인, 무명의 여가수, 히틀러 음악가로 낙인 찍힌 고독한 지휘자, 자유를 갈망하는 천재 무용수. 나중에 알게 되었다. 이들이 바로 글렌 밀러, 에디트 비아프, 헤르베르트 폰 카레안, 루돌프 누레예프라는 실존 인물의 근거였다는 사실을. 영화는 1936년부터 1980년까지의 역사를 관통하는 마지막 장면의 웅장함으로 대단원의 막을 내린다. 마치 한 세대, 한 세기를 마감하듯이. 네 명의 예술가들, 그리고 그들의 2세들과 함께 펼치는 클라이막스의 시퀀스는 영원히 잊을 수 없을 것이다. 한때 남성 발레리나의 환상적인 워크는 코미디 프로그램에서 패러디되기도 했었는데, 나 역시 흰 스타킹만 신었다 하면 거울 앞에서 볼레로의 포즈를 취하곤 했었다. 똑같은 역사의 굴레 속에 던져진 다양한 군상들의 예술을 접목시켜서 전쟁과 야만의 세기, 20세기의 절반 동안 펼쳐진 생과 사, 이별과 해우 등을 모리스 라벨의 볼레로에 맞춰 종합예술의 극치로 승화시킨 영화. 한편의 대서사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수작이다. 그저 가볍게만 여겼던 예술의 힘이 어떤 것인지 대충 감만 잡을 수 있었던 내 유년 시절의 영화 사랑과 슬픔의 본래로. 어쩌면 너무나 어울리지 않는 표현이긴 하지만 내가 본 가장 아름다운 전쟁 영화로 기억되지 않을까 싶다. 전쟁 영화가 아름답다니. 1988년 난 소위 88 꿈나무로 고등학교에 입학을 한다. 중학교 때 모범생 이미지 그대로 무사히 1년을 보낸 후 1989년 2학년이 된 나는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된다. 내 인생의 스승으로 마음속에 새겼던 중학교 2학년 때의 담임 선생님께서 교문 밖으로 쫓겨나셨다는 소식이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 수가 없었다. 아버지께서 구독하시던 어느 언론 재벌의 신문은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제대로 가르쳐주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학교에서 대소동이 벌어졌다. 내신 등급 조작에 관한 괴소문이 퍼지기 시작했고 그에 큰 영향을 받는 상위권 성적의 학생들이 중간고사를 거부하는 사태가 벌어진 것이다. 그러나 그때 내 성적은 바닥을 치기 일보 직전이었기에 그런 상황에 별로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생각했고 그 소동 와중에 조용히 여유 있게 학교를 빠져나와 인근 동시 상용관으로 들어갔다. 소위 날라리라 불리는 동갑내기들이 영화관 자리를 듬성듬성 메우고 있었고 나는 침침하고 공기탁한 극장 안에서 화면에 비 내리는 영화 영웅 본색을 봐야 했다. 평소에 거리를 둔 채 경계심을 가졌던 비행 청소년이라 불렸던 아이들. 그런데 그날 난 영화보다도 그들의 눈빛에 더 매료되었다. 극장의 어둠 속에서도 스크린의 빛을 받아 아름다울 정도로 빛을 발하던 그들의 눈빛. 그들 마음속에는 학교에서는 빛을 낼 수 없는 그 무엇이 있었던 것일까? 왜 우리의 학교는 이들의 눈빛을 보아주지도 살려주지도 않는 걸까? 내가 그런 생각에 빠져있는 순간에도 주윤발의 쌍권총은 쉴 새 없이 난사되고 있었고 동시에 뭔가 심상치 않은 기운이 극장 안을 서서히 덮치고 있었다. 후다닥 뛰어들어온 몇몇의 사람들에게서 매캐한 내음과 화한 치약 냄새가 동시에 코를 자극해왔다. 극장을 나오자 거리는 아수라장이었고 나뒹구는 종이들에서는 내게 생소한 단어와 이야기들이 발견됐다. 신문에서는 볼 수 없었던 이야기들. 전교조,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의 교사들이 닫힌 교문 앞에서 시위하는 모습까지. 다음 날 학교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고요했고 평화로웠다. 학교의 담장은 마치 바깥 세상의 모든 바이러스를 차단해 아이들이 감염되지 않도록 무균실에서 보호하기라도 한다는 듯이 우리를 철저하게 세상과 격리시키고 있는 것 같았다. 당시 홍길동이라 불렸던 전대협 의장도 금기의 땅을 밟았던 그 대학생 언니도 이쑤시개를 즐겅대던 주윤발도 주류가 아니었기에 주류가 제시하는 길을 가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도 영웅이 되었던 80년대 말 내겐 오로지 이 영화만이 멍든 시대의 위로인 것처럼 느껴졌다. 6학년. 언제인지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 왜냐하면 셀 수도 없이 이 영화를 봤기 때문이다. 막연히 사랑하고 싶을 때, 기분이 한없이 좋을 때, 슬플 때, 외로울 때, 내 5감, 6감의 펌프질을 해댔던 그 영화. 이 영화를 사랑하지 않을 수 있을까? 사실 재수, 삼수, 사수 했다고 하면 사람들은 내게 대단하다고, 독하다고들 한다.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난 그 시절을 즐겼는지도 모르겠다. 아르바이트해서 돈도 벌어보고, 일부러 단벌로만 다니는 치기도 부려보고, 한강다리를 다 걸어서 건너보겠다는 객기도 부려보고, 지금 돌아보면 당시 뭐 하나 내세울 게 없는 나였기에 이런 식으로라도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싶었던 게 아니었나 싶다. 내가 이 영화를 접할 수 있었던 건 순전히 라디오 덕분이다. 그렇다. FM 영화음악 덕분이다. 음악으로 먼저 내 마음에 들어왔던 영화 Once Upon a Time in America. 그 시절 영화 음악에서 흘러나오는 정성일의 괴담을 듣는 내 모습은 흡사 난수표를 펴놓고 주파수를 맞추는 간첩의 모습 같았다고나 해야 할까. 어디 이 영화뿐이었겠는가. 1942년 레드, 도어스, 핑크 플로이드의 벽. 이 영화들을 찾아 얼마나 많은 비디오 가게들을 헤매었는지. 그런데 난처했던 건 같은 동네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비디오 가게 아저씨는 대여를 꺼려했다는 것이다. 할 수 없이 그 동네에 있는 아파트의 동과 호수를 거짓으로 댔던 적도 있었다. 다행히 이 영화 Once Upon a Time in America가 우리 동네 비디오 가게에 입성했고 나는 맨 처음으로 그리고 그 이후에도 마르고 닳도록 이 비디오를 빌려볼 수 있었다. 그런데 또 하나의 난관은 우리 집에는 TV가 마루에 딱 하나 있다는 것. 더군다나 나는 눈칫밥을 먹는 백수 겸 삼수생. 모두가 잠든 밤 그 무거운 TV와 비디오를 들고는 살금살금 내 방으로 옮겨와 날이 셀 때까지 봐야 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15년 정도 됐던 우리 집 TV는 펜치가 있어야 채널을 돌릴 수 있는 골동품이었다. 그런 가진 난관을 뚫고 볼륨은 최대한으로 낮추고 숨을 죽여가면서 봤던 영화 Once Upon a Time in America. 특히 계단에 앉아서 소년이 생크림 케이크를 한 입 두 입 먹던 장면이 참 맛스럽고 이쁘게 각인되었고 이 영화 이후 다른 작품에서는 잘 볼 수 없었던 엘리자베스 맥거번의 고전적이면서도 도발적인 아름다움에 매료되기도 했었다. 이제 이 영화는 모르는 사람들이 없을 정도가 됐다. 그리고 이 영화의 장면들과 음악들은 가공 처리돼서 곳곳에 쓰이고 있다. 그래서 더 이상 혼자 몰래 보던 시절의 긴장감과 맛은 느낄 수 없지만 그래도 내 얘기장 속에서 여전히 지울 수 없는 영화임에는 변함이 없다. 그리고 시간이 흘렀다. 늘 남과는 다른 삶을 살 거라고 말하던 내가 어느덧 두 아이의 엄마가 되어 있었다. 한동안 정말 난 아주 평화로운 주부인 양, 아이들을 챙기고 남편을 기다리는 우리 사회가 기대하고 있는 아주 착실한 엄마요, 아내요, 우리 시대의 아줌마였다. 거추장스러울 때는 우스꽝스러운 존재로, 필요할 때는 용감한 존재로 그려지곤 하는 아줌마. 30여 년 가까이 쏟았던 음악과 영화에 대한 내 열정은, 그래, 누구나 한때는 그런 거지, 다 그렇게 한때인 거구나, 스스로에 대한 이런 위로와 함께 식어가고 있었고, 예쁘게 딸아들 잘 낳고 신랑만 의지한 채 잘 살고 있으니 얼마나 보기 좋으냐고 칭찬받으며, 내가 잘 살고 있는 거구나, 내가 정말 행복한 거구나, 남들이 봐주는 재미에 혹해서 살아가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영화를 보게 됐다. 임순예 감독의 와이키키 브라더스. 행복하니? 자꾸만 되물어오는 이 영화가 한때는 내겐 모진 고문과도 같았다. 가슴속 어딘가에 갇혀있던 소리로, 아니, 난 전혀 행복하지 않아 하고 한 번쯤 크게 외치고 싶은데, 그 순간, 순식간에 못된 엄마, 나쁜 아내가 돼버릴 것 같았기 때문에. 그러나 그 이후 난 외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대로는 아니라고, 다시 날 찾고 싶다고, 영화를 볼 때 내 번뜩이는 눈빛을 한번 봐달라고. 두 아이를 들쳐업고 병원으로 달려가면서도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하지? 하고 엉엉 울었었던 적도 있었다고. 난 일을 시작하겠나라고 들고 일어섰고, 그때 주변에서 무수하게 들었던 얘기들은 다음과 같다. 1위, 아이들 다 키워놓고 이제 와서 왜? 2위, 지금 일을 한들 얼마나 벌 수 있다고. 3위, 아이는 엄마가 옆에 있어야 한다. 물론 나도 스스로에게 많은 질문을 던져보았다. 하고 싶은 것 하면서 살면 행복할 수 있다는 거야말로 아주 위험한 감상이 아닐까. 난 지금 무엇을 위해서, 나 하나만 잠자코 있으면 평화로운 이 상태를 깨부수려고 하는 것일까. 그러나 룸살롱에서 취객들 앞에서 알몸으로 연주해야 하는 주인공이 전혀 행복해 보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가야 했던 이유는 뭘까? 지금에서야 그 답을 찾았다. 행복은 행복으로 보이던 그 목표 자체를 이뤘을 때가 아니라 그걸 추구해 나가고 있을 때 맛볼 수 있는 것이다. 지금은 박봉. 하지만 열정은 그 몇십 배. 그 열정만으로도 난 지금 숨이 가쁘다. 아이들은 전보다 엄마의 웃음을 더 많이 보고 있다. 와이키키 브라더스의 주인공 성우처럼 남들에게는 추레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내가 얼마나 행복한지 그 누구도 모를 것이다. 굳이 설명하고 싶지도 않고. 눈을 올해로 부산국제영화제 방문은 두 번째였다. 배낭 메고 일주일 집을 비워도 될 만큼 내 일에 대한 가족들의 배려의 폭이 넓어졌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우리 가족에게는 문제의 감독이 되어버린 임순예 감독과도 인터뷰를 하고 꽤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었던 부산영화제였다. 여비를 아끼느라 굶기도 하고 PC방에서 쪽잠을 자기도 했지만 극장 안에만 들어서면 모든 피로가 가시는 영락없는 영화 벌레일 수밖에 없는 나. 그리고 드디어 영화에는 문외한인 그가 영화를 보는 내내 나의 번뜩이는 눈빛을 봐주었고 영화에 대한 내 열정을 인정해 주었던 시간. 내 인생에 있어서 특별한 부산국제영화제 기간이었다. 구스반 산트 감독의 엘리펀트를 보고 나서는 끝없이 미국 사회에 대한 논의가 오고 갔고 차이밍 양의 안녕 용문객장을 본 후에는 우리 영화의 미래 스크린 쿼터즈에 대한 토론이 이어지기도 했다. 그와 내가 이렇게 많은 대화를 했던 게 얼마만인지. 아내라는 이름으로 남편이라는 이름으로 멀어지기만 했던 그와 내가 진정으로 다시 만난 날이었다. 정말 영화는 그렇게 내 인생을 바꿔놓는 전환점이요 돌파구가 되어주었다. 내가 올해 부산국제영화제에서 마지막으로 봤던 영화 베르나르도 베르톨루치 감독의 몽상가들이라는 영화를 내 인생의 다섯 번째 영화로 마감할까 한다. 영화에 중독된 새 청춘들. 하지만 동시대를 살았을 다른 청춘들에게는 정말 몽상가들처럼 비춰졌을 테오와 이자벨 그리고 매튜. 하지만 이 아름답고 눈부신 새 키노키드들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을까? 더군다나 68세대의 주인공들. 그 중에서 프랑스와 트리포 감독의 당시 연설 장면을 볼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가슴 설레었던 영화. 이 영화를 떠올릴 때마다 내 영혼은 빵빵하게 충전되고는 한다. 베르톨루치의 자전적인 영화 몽상가들. 이 영화가 개봉되는 그날까지, 아니 다시 볼 수 있는 그날까지 음악으로나마 이 영화의 감동을 되새겨볼 수밖에. 이자벨 역을 맡았던 에바 그린. 아마 이자벨 아자니 이후 나를 완전히 매료시킨 또 한 사람의 여배우가 되지 않을까 싶다. 그녀가 가슴을 드러낸 채 춤을 추던 장면, 그때 흐르던 곡 라멜. 내가 불어만 잘한다면 이 곡 한번 멋지게 부르고 싶은데 그저 매일 라멜만 외치고는 멜로디만 흥얼흥얼 될 뿐. 지금 나 이렇게 매일 영화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중이다. 내 삶의 동로에 La mer les a bercés le long des golfes clairs et d'une chanson d'amour. La mer a bercé mon cœur pour la vie. La mer. On va danser le long des golfes clairs à des reflets d'argent. La mer, des reflets changeants sous la pluie. La mer, au ciel d'été, au fond. Longtemps avec les angles si pures, la mer, bergère d'azur, infinie. Voyez, près des étangs, ces grands roseaux mouillés. Voyez, ces oiseaux blancs et ces maisons rouillées. La mer les a bercés le long des golfes clairs et d'une chanson d'amour. La mer a bercé mon cœur pour la vie. FM 영화 음악 내 일기장 속의 영화 김희경 씨의 일기장을 살펴봤는데요. 음악 소개해드리기 전에 김희경 씨가 마지막으로 에필로그로 적어놓으신 글 읽어드릴까요? 유혹을 받아들이면 인생이 풍요롭고 유혹을 견디면 인생이 단단해진다. 다 쓰고 나니 그런 말이 생각나네요. 그러고 보면 전 유혹을 받아들이는 쪽이었던 것 같아요. 덕분에 인생이 풍요로워졌다면 다행이죠. 그리고 너무 장황하게 늘어놓은 것 같아 죄송합니다 라고 적으셨어요. 나이가 들수록 말도 많아지듯이 글도 길어지네요. 들으시는 분 중에서 혹시 이 다섯 편의 영화 중에서 아직 못 만나본 영화가 있다면 그분들께 조금의 참고라도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런 에필로그를 적어주셨어요. 음악 먼저 소개해드릴게요. 김희경 씨의 내 일기장 속의 영화 첫 번째 영화인 사랑과 슬픔의 볼레로 중에서 라벨의 볼레로 들었고요. 또 김희경 씨의 두 번째 영화 영웅본색 중에서 장국영이 부른 당년점 들어봤습니다. 이광용 씨가 신청하신 곡이기도 했고요. 또 Once Upon a Time in America 중에서는 아마폴라 들었는데요. 청취자 황선욱, 김영식, 서동현, 오재준 씨가 신청을 하셨었죠. 또 김경 씨의 네 번째 영화 와이키키 브라더스 중에서 오지혜 씨가 부른 사랑밖에 난 몰라. 정남의 씨가 예전에 신청하신 곡이었는데 사실 김희경 씨가 이 사랑밖에 난 몰라를 다치고 싶은 분이 있다고 하셨어요. 사랑하는 나의 평생 동지 윤정일 그에게 바친다 이 글을 적어주셨었는데 남편이시겠죠? 그렇죠? 평생 동지라고 하셨으니까요. 그리고 다섯 번째 영화 몽상가들 중에서 라메르 샬레 트레네의 노래로 들려드렸습니다. 샬레 트레네 이 곡의 오리지널 가수죠. 임선임 씨가 청취자 임선임 씨가 영화 프렌치키스에 삽입된 라멜을 신청을 하셨었는데 예, 오리지널 음성도 괜찮았죠. 김희경 씨의 내 일기장 속의 영화 혼자 보면서 마치 저는 때때로 제 일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김희경 씨 혹시 제 도플갱어 아니에요? 가끔 청취자 여러분의 내 일기장 속의 영화를 보면 나와 다른 상황이구나라고 느낄 때도 있지만요. 가끔은 야 강원도에 나 정은임이 또 있구나. 저기 경기도에 내가 또 있구나라는 생각을 해요. 가끔 저는 저라는 사람 안에 수많은 사람들을 발견을 하는데 그 중에서 청취자 여러분을 발견을 하면 기분이 참 묘한 거 있죠. 김희경 씨의 내 일기장 속의 영화를 보면서 오늘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있잖아요. 사랑과 슬픔의 본래로 얘기하시면서 영화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박식하셨던 그 근사한 어머니 말씀을 하셨는데 저에게도 그런 분이 계셨거든요. 물론 저는 저희 아버지가 영화에 관대하셨고 영화를 좋아하셨고 아버지 덕에 무수히 많은 영화를 봤지만 제 주변에는 저에게 영화적으로 영향을 끼친 분들이 또 굉장히 많았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저희 식무원이었어요. 아 이렇게 말해서 여러분이 혹시 엄청난 부잣집이군 하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예전에 70년도에는요 참 서울에 많은 가정에 식모라는 그런 언니들이 있었어요. 일종의 그 당시에 독특한 노동시장이었던 셈인데 특히 저는 어머니가 일을 하셨기 때문에 식모언니가 있었는데 그 식모언니가 그렇게 영화배우 사진들을 많이 갖고 있었어요. 영화를 좋아했었고 그래서 그 언니가 가지고 있었던 사진첩을 통해서 옛날 영화배우들의 얼굴들을 많이 접했었거든요. 갑자기 김희경 씨의 그 영화를 좋아하는 어머니를 이야기를 듣고서는 그 언니 금단이 언니가 생각이 나네요. 이름이 금단이었거든요. 금단이 언니. 그리고요. 저는 뭐 학교 다니면서 공부를 아주 못하진 않았지만 성적이 널뛰기를 많이 했었어요. 딴 생각을 하고 전혀 손을 놓아버리면 성적이 많이 밑으로 가라앉았다가 그냥 좀 신경을 쓰고 그래 좀 머릿속에서 다른 생각을 다 몰아내자 그러면 성적이 조금 올랐었고요. 그랬었는데 그래서 제 주위의 친구들은 소위 말하는 날라리들도 참 많았습니다. 그 빛나는 눈빛의 날라리들을 저는 잘 알죠. 그래서 김희경 씨의 이 이야기가 참 마음에 와 닿았고요. 뿐만 아니라 와이키키 브라더스 엄마가 된 그 순간에 우리 사회가 기대하는 그런 모습들 있잖아요. 저도 가끔씩 엄마가 된 이후에 결혼하고 난 후에 그전보다 더 나를 찾을 수 없기 때문에 한밤중에 거의 운 적이 많았거든요. 이 김희경 씨의 이 사연을 보니까 왜 그때 제가 이렇게 기억이 나죠. 지금은요. 김희경 씨처럼 저도 행복해요. 왜냐하면 적어도 뭐 바쁘고 아니면 한계가 있고 뭐 여러 가지 일은 있어도 사람이 좋아하는 일을 하는 그 기쁨은 어디에 비할 때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김희경 씨 뭐 하시는 분이 제가 잘 알아요. 여러 번 저희 프로그램에 글도 올리셨던 제가 언젠가 동정업계 종사자라고 말씀을 드렸던 바로 그 김희경 씨죠. 좋은 영화 이야기 그곳에서 많은 분들께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유 기분이 좋네요. 있는 영화산책 FM 영화음악 FM 영화음악 오늘 마지막 곡은요. 윤종원 씨, 김미영 씨, 김상민 씨가 신청하신 곡인데요. 제가 오늘 일기장소의 영화를 보면서 김희경 씨가 꼭 아멜리에 갔다라는 느낌을 받은 순간이 한순간이 있었어요. 영웅 본색을 보러 극장에 들어갔을 때 영화를 보는 것보다 영화를 보는 관객들의 눈빛을 더 살피셨잖아요. 마치 아멜리에처럼요. 자, 아멜리에에서 한 곡을 마지막 곡으로 띄워드립니다. 얀 테르센이 음악을 맡았죠. 영화 아멜리에 중에서 L'autre vase d'Amélie 들으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내일 정파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깜짝 놀라지 마세요. 기계음만 들려도요. 자, 지금까지 프로듀서 임재윤, 저는 정은임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